길고 긴 잠에서 깨면 혹시 네가 있을까 두 손을 휘저어보고 눈을 비벼보아도 그 어디에도 너는 없는데 시간보다 빨리 달리면 널 만날 수 있을까 우리의 이별 그보다 내가 앞서 걸으면 날 붙잡을 수 있을까 나 알았더라면 좀 더 일찍 알았다면 내 전부를 털어도 널 지킬 수 있었는데 네가 없는 세상도 내게는 오직 너야 다음 세상에도 내게 너 하나뿐이야 나도 힘들 줄 알았다면 날 잡을까 그랬어 괜찮을 것만 같아서 잘 지낼 것 같아서 그래 난 널 미워했었어 나 알았더라면 좀 더 일찍 알았다면 내 전부리더라도 널 지킬 수 있었는데 네가 없는 날들이 조금씩 잊혀질까봐 하루가 가는 게 난 너무도 아파 나 알 수 있다면 끝을 알 수만 있다면 나를 다 버려서라도 너를 사랑할 텐데 네가 없는 세상도 내게는 아직 너야 다음 세상에도 내게 너 하나뿐이야 우리 헤어져야 한다고 해도